아무 생각 없이 오늘 날짜를 봤는데 앞자리 숫자가 확 바뀌어 있을 때 깜짝 놀랐던 적 다들 있으시죠? 뭐야? 벌써 4월이야? 하루하루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바쁘게 살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날짜를 보고 놀라셨다면 그만큼 온 힘을 다해 살아왔구나 이 뜻 아닐까요? 셀프 칭찬 잔뜩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완소들한테 새해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4월이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부탁드려요. 여기는 영실투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2022년 4월 2일 토요일 웬디 영스웨트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였어요. 벌써 오늘이 4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3월 달에 컴백을 또 하고 멤버들이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르텍.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유시비제약.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스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시는지 사연 만나볼까요? 5853님, 시골에서 부모님이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열어보니 깐쪽파, 달래, 갈치, 조기가 있네요. 와우, 시골에서 나온 좋은 거랑 제가 생선 좋아한다고 매번 보내주세요. 늘 넘치는 사랑 주시는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역시 부모님의 마음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항상 본인들보다 저랑 저희 언니를 먼저 챙겨주시고 해주셔서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또 잘 먹고 건강해야지만 또 그 부모님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렇게 자주 맛있는 걸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완소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또 연락도 자주 드리면 정말 엄청 행복해 하시니까 매일 생각날 때마다 연락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9860님, 오늘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더니 최근 검색어에 혼자 있을 때 듣기 좋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누굴까 생각해보니 우리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노트북 빌려갔던 게 생각났어요. 귀여운 쪼꼬미가 언제 이렇게 커서 검색을 하다니. 막내들은 좀 천천히 커졌으면 좋겠어요. 저 귀여움 오래 볼 수 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아무리 크고 한 살 한 살을 더 먹어도 부모님 눈에는 제가 아직도 어린 애인 거죠. 근데 저희 엄마도 항상 말씀하시기로는 저희 외할머니도 항상 엄마만 보면은 엄마도 집에서 막내셔가지고서 어렸을 때처럼 대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나이 들어도 부모님께는 애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9860님께서 막내 아이들이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학년이 계속 올라가도 우리 9860님의 눈에는 그냥 마냥 어린 막내 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328님, 완디, 오늘은 가족들과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 신문지 펴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좋아하는 묵은지랑 파채와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수다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삼겹살은 고깃집에 가서도 먹어도 맛있지만 집에서도 먹어도 맛있잖아요. 또 묵은지, 파채, 완벽한 조합으로 드셨네요. 전 여기다가 이제 마늘까지 그 참기름장으로 해가지고서 거기다 넣고서 구워서 노릇노릇 구워서 먹거든요. 이야, 삼겹살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요새 다른 고기들만 먹었는데 날이 되면 또 삼겹살을 또 한번 먹어야겠네요. 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를 나누면 더더욱 행복하잖아요. 네. 9871님, 아내가 얼마 전에 승진했어요. 3살, 8살 두 딸과 가벼운 이벤트를 준비 중이에요. 일단 케이크를 사고 8살 딸 아이에게 축하 편지를 부탁했는데 와이프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우! 아, 근데 무엇보다 친구들한테 축하를 받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옆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축하를 해준다면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또 8살 따님께서 이제 축하 편지를 쓰면은 또 얼마나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겠어요. 여보, 승진 축하해. 엄마, 축하해요. 이러면서 다 같이 축하해주면은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우!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Alcohol Free 그리고 수란 featuring 태용의 Diamonds. 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소짓게 돼. 정말 특별해. 존재 original Jump in the waterfall 집중하게 안 해 sorry Don't care if a ranger snows 온몸에 이미 풀리고 구름 위에 날아다녀 새처럼 The diamonds in the sky 해를 펴고 그 위를 날아볼까 무섭다면 내 손은 잡아 I'm flying in my fantasy mind is leaping in Ghibli. Your belly bring the charm of classics. Boring and dining, 현실 안에서 이성이 꺼내거진 놓을지 몰라서 보란 한 몸. 바보같지만 girl, 믿는 게 나인 이상 난 나를 믿어줄 수밖에, yeah. 트와이스 알코올 프리 그룹 수란 피처링 태용의 다이아몬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2615님, 완디 저 오늘 귀 뚫었어요. 같이 간 친구가 엄청 겁줘서 무서웠는데 막상 뚫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오는 길에 귀걸이 쇼핑도 하고 왔습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저는 귀가 뚫려져 있지만 제가 피어싱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다 막혔지만 피어싱이 한 8개? 9개가 있었는데 저도 뚫으러 갈 때마다 친구들이랑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겁을 줬던 건 아니고 전 한 번에 가면은 2개 아니면 3개씩 뚫었어가지고 한 번은 처음 피어싱 뚫을 때였나? 멤버 슬기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오히려 저보다는 슬기가 더 겁나 겁먹었더라고요. 슬기는 그때 안 뚫고 저 뚫는 거 기다려줬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연속으로 뚫으니까 슬기가 야 너 안 아파? 이러면서 근데 보통은 한 개씩 뚫으시는데 저는 간 김에 내가 원했던 피어싱 자리들 다 뚫어보자 해서 두세 개를 딱 연달아 뚫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뭐 여자가 뭐 귀걸이를 하면은 몇 배 더 예뻐 보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이 반짝반짝거림이 있으면 더 예뻐 보이는 것처럼 다섯 배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귀걸이를 하면 반짝반짝거림 때문에 더 빛이 나 보이고 좀 액세서리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피어싱을 뚫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근데 귀걸이 쇼핑하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새로운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액세서리를 사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5101님, 저 요즘 열공 중이에요. 왜냐면 8시까지 공부를 끝내야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완디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뭐야 감동 감동. 근데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해두고 내가 몇 시까지 이런 할 일들을 다 끝내놔야지 이렇게 계획적이게 하면은 그리고 약간 그 목표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더 빨리 끝내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충이 아니고 효율이 올라가서 더 마무리도 되게 잘 할 수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8시까지 공부를 화이팅 하시고 8시부터 10시 그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 힐링하면서 좋은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101님 화이팅! 4192님, 할머니께서 취업 축하한다고 꽃다발과 손편지를 주셨어요.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편지 읽다가 눈물 또르륵 흘렸네요. 앞으로 자주 뵈러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은 통화를 하는데 통화만 하면은 진짜 울컥해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것 자체가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를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은데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약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럴수록 자주 부모님이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던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자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면 조금씩 바빠지니까 연락을 자주 드리고 또 시간 휴가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화이팅!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들 만나봤고 저희는 김필의 시작 듣고 2부 영스스쿨 우리 탄 세 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그대로 멈춰 숨을 들이쉬며 생각해 뭘 원하든지 천천히 고민해봐도 돼 지겨워 매일 똑같은 어제보단 오늘 내일보단 지금 행복했음 좋겠다 싶어 사랑하는 모든 걸 지킬 수 있게 근사해지길 난 기도해 누가 뭐래도 괜찮아 시작할 거야 시작할 거야 지나간 것은 이제 모두 뒤로 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늘 그렇듯 처음엔 좀 두렵지만 Look at the star in the sky That opened the door in your heart Let's get it started He's a no 교육 포털 이페스 코리아 얼마 경리 얼마 경리 인공지능 경리 비서 얼마 경리 특허 받은 자동 기장 얼마 경리 쉽고 빠른 세금 신고 얼마 경리 계좌 관리 이사 급여 얼마 경리 월 29,000원 창업회사 6개월 무료 얼마 경리 가입비 부가세 별도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 저 차태현의 건강을 플러스 건강을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온 가족 건강이 플러스 플러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게 내추럴 플러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홍게 10마리 만원 산지직송 홍게 H9 만원 홍게 10마리 만원 당일배송 홍게 H9 그날 잡은 싱싱한 홍게를 산지에서 식탁까지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며 친구가 다른 남자를 소개받으라는데 괜히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라고 제이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철학자들과 달리 감정을 긍정하고 지혜롭게 발휘하라고 가르친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감정은 그보다 더 강하고 반대되는 감정이 아니라면 막을 수도 제거할 수도 없다. 이별 후의 슬픔을 새로운 만남이 주는 기대와 설렘으로 잊으라는 친구의 조언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감정이 꼭 관계 속에서만 생기는 건 아닐 테니까요. 취미나 활동이 주는 기분 좋은 느낌도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마음주치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상황 속 극한의 매력 뽐내며 극한의 케미로 똘똘 뭉쳤습니다. 험난한 가요계에서 탄탄대로 꽃길 걸을 준비 끝. 지금부터 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영스골 탄편. 네, 웬디 영스트리트 토요일 2부 시작했고요. 오늘 영스쿨 주인공은요, 탄의 지성씨, 주한씨, 찬성씨 모실게요. 어서오세요. 네, 저희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투, 올 영스쿨.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오웬입니다. 네. 영스 청취자분들께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영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극한 데뷔를 한 탄의 리더 창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의 이유이자 목소리 임주환. 임주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탄의 주인공 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를 맡고 있는 지성입니다. 와. 자, 우리 창선 씨. 네. 그 리더라는 거 빼고 두 번처럼 네. 한번 다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탄의 1등 창선입니다. 예. 와, 이거는 좋다, 좋다. 끝났다, 끝났다. 네. 와, 이거는 반박을 절대 못할 말이었다. 일단 정말 반갑습니다. 웬디 영시티는 첫 방문이신데 네. 저희가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물로 대단히 정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저희 그 옛날에 저희 팀을 해주셨던 매니저 오빠가 그 지금 회사에 계셔가지고. 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방송했을 때도 같이 보기도 했고 나오기 전부터 잘 부탁한다고. 아, 네, 맞습니다.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일단 탄 멤버들이 총 7명이잖아요 오늘 영스에는 3분만 모셨는데 세 분의 케미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세 분이 막 모모즈처럼. 뭐 사실 모모즈라기보다 저희 세 명이 나왔으면 탄이 나왔다고 해도. 네, 그렇죠. 뭐 과언이 주인공과 아닌가. 주인공과 이유와 1등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나왔다. 네, 네. 거의 다 나왔죠. 심장과 뇌. 뭐 뇌까지. 중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역할들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네, 생각해 봅니다. 다른 멤버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 어떤 반응이 보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큰일 났다. 네. 일단 탄분들 데뷔 날짜가 지난 3월 10일 곧 있으면 한 달이 되더라고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팀 이름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탄 어떤 뜻인가요? 네, 저희 탄은요 To All Nations의 약자로서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겠다라는 저희 탄의 포부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야, 역시 리더 분이시라는 목소리가 딱 이 포부를 제대로 들려주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세 분은 탄으로 데뷔하기 전에 다른 그룹에서 또 활동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네. 데뷔 무대는 어떠셨나요? 많은 생각이 되게 드셨을 것 같아요. 좀 감회가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처음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고, 솔직히 그 저희의 경험과 또 신인의 그런 열정을 좀 골고루 잘 보여드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예, 저는 어쨌든 사실 데뷔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데뷔를 한 거여서 그렇지. 네. 이게 약간 뭔가 이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좀 뭔가 이제 더 잘 활동을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각자의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그렇기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아픔을 자주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 아픔을 이제 좋게 표현해서 네. 저희가 초심을 잃지 말자, 약간 이런 자세로 많이 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이는 것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챙기려고도 하고 그리고 아직 처음 데뷔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팀원에 그래서 이제 같이 교류하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대를 보면은 눈빛이 진짜 살아계세요. 내가 정말? 이겨버리겠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들 이글 아이들이 되셔가지고 무대에 임하시더라고요. 네. 멋졌습니다. 다들, 네,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독하게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좋은 추억이에요. 네, 이제부터는 꽃게만 네. 고르시면 되니까 꽃게만 펼쳐졌습니다. 네. 네. 네. 네. 데뷔 앨범이자 첫 번째 미니 앨범 제목이 One Ten. 네. 대장정의 1탄이 시작된다는 뜻인 건지. 아, 저희 네. 이번에 첫 데뷔 앨범 1탄은요. 네, 1탄 죄송해요. 원탄이라 했네요. 네. 맞죠. 영어로도 원탄, 1탄. 원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원탄이 원탄인데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원탄이 원탄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1탄입니다. 1탄. 원탄입니다. 네, 1탄. 일단은 네.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서 완성형 앨범이다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탄은 저희 가요계 저희가 신호탄 같은 앨범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요. 탐분들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두두두. 직접 작사도 하셨으니까 이 노래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네, 이 노래 저희 포인트 사실 네. 안무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안무 부분이 있어가지고 커밍 커밍이라는 곳에 저희가 손동작을 이렇게 커밍 커밍 오라 들어와 들어와 네, 들어와 네. 우리한테 들어와라 들어와 댄스라고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저희한테 푹 빠지시지 않을까. 그 노래를 들으면은 무대가 꼭 보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탄의 두두두. 눈빛 close 천천히 밝혀지는 It's so splendid. Open 높은 위로 올라간 꿈 show and prove yeah. Hey, 눈을 떠 오늘 마치 go to the moon 그래 움직여 봐봐 둘이서 하나가 될 때 주변은 암흑이 돼 Hey, look at this one 빛 나를 위해 모든 걸 더 쏟아내 gonna be win So 네, 탄의 두두두 듣고 왔습니다. 와~ 와~ 노래 좋아요. 와, 아, 직접 감사합니다. 들려드릴 수 있다니 정말. 아, 이거 듣기도 전에 저는 막 봤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노래를 들으면은 퍼포먼스가 기대되지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무대를 함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Yeah, 네. Yeah. 영스쿨 탄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챕터 1 묻고 듣고 다보고 즐기고 이게 찬! 네, 되게 길었네요 오늘따라 제목이. 지금부터 탄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질문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바로 대답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네네. 그럼 노래 주세요. 첫 번째, 멤버들 중에 내가 이것만큼은 넘버원이다. 창선씨? 꼰대력? 주환씨? 섹시함? 지성씨? 장꾸미? 두 번째, 가장 최근에 멤버들에게 서운했던 순간은 우리 창선씨?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주환씨? 저도 저희가 그렇게 막 싸우는 편은 아니어서 네, 딱히 지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성씨? 저는 오늘 역시 오늘 주한 형에게 선했습니다. 와, 좋습니다. 나중에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멤버들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은 창선 씨? 연습할 때 있습니다. 오케이, 주한 씨? 저는 모든 걸 공개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성 씨? 저도 우리 멤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공개적인 네. 그래서 뭔가 딱히 뭐 비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묻고 듣고 다보고 즐기고 이게 탄! 감사합니다. 질문이 여기까지였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멤버들 중에 내가 이것만큼은 넘버원이다. 우리 창선 씨는 꼰대력. 네. 꼰대신가요? 아니 요새 꼰대라는 게 없어졌어요. 제 기준에선. 맞아요. 꼰대라는 게 없어지고 약간 세대가 조금 세대 차이가 있는 거지 꼰대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꼰대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자처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 싶지는 않는데도 역할이 그거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천성이랑 너무 안 맞는데 안 맞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쵸? 근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창선이랑 같은 나이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안 그래도 되는 부분을 억지로 잡고 막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팀 멤버의 성역이라고. 없어. 네. 조금 더 강력하지 않나. 듣고 계신가요? 네. 형이 봤을 때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주한 씨는 네. 섹시함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섹시함보다 살짝 야함 쪽이 아닐까. 맞아요. 이거 확실합니다. 네. 뭐? 제 내 피셜은 아니고요. 네, 저희 멤버들의 피셜로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이걸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주한이가 이게 그 일상생활에서 묻어나오는 야함이 있어요. 뭐지? 그러니까 네. 이게 주한이가 이렇게 몸이 유연하다 보니까 골반을 항상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러고 이렇게 잠을 잔다는 이런 모습이 약간 종종 포착이 많이 돼서 저희가 네.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 조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우리 지성 씨는 지금도 보이는데 장꿈이라고. 예. 네. 지금도 느껴집니다. 어, 제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어떻게 팀에서 보면은 가장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좀 장난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또 반응이 좋으면 리액션이 좋으면 또 하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 주한이 형. 아. 요즘 놀리는 맛에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만. 아, 얘를 어떻게 놀리시나요? 어... 일단 자꾸 이제 저희 팬송에 이제 마이걸이라는 팬송이 네네, 있어요. 세 번째 트랙. 네. 오. 네네네. 다 네. 들어봤습니다. 오. 네. 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이가 아무래도 랩도 하지만 노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노래 부르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너는 왜 뭐 애매하게 왜 행동해? 약간 이런 류의 가사인데 그걸 네. 자꾸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 왜, 점점 왜, 다가오면서 왜. 노래를 불러요. 어, 너는 왜 애매하게? 네. 약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 네. 가사는 그런데 그렇죠 왜 애매하게 살며시 다가와 장난치지 마 내게 진심을 말해줘 어~ 이런 느낌을 이제 약간 좀 느끼하게 바라보면서 어~ 그러니까 둘이 뭐 사귀는 거예요? 뭐. 아니 어떤 관계예요? 어? 지금 편도예요 아 편도 아, 짝사랑이에요 네, 네. 일관통이고요 저는 어~ 아닙니다 아~ 네. 아~ 지금 서운한 표정을 네 지금 눈빛이 정말 서운했어요 오케이 하나 추가됐다. 아~ 오케이. 어, 서운했던 순간? 네, 두 번째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최근에 멤버들에게 서운했던 순간은 우리 창선 씨랑 주한 씨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지성 씨가. 아 오늘 네. 이거는 아마 이제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잠깐만요. 뭔가요? 아세요? 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네요. 모른다고 합니다. 더 서운해지고 있어 네, 지금. 네, 우리 지성 씨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오늘 저희가 이제 스케줄 갔다 왔는데 그 스케줄 할 때 주한 형이 이제 뭐 이제 수정을 보고 있었어요. 네. 뭐 헤어랑 메이크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한테 김밥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너무 좋다. 먹는 거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그래서 아유 김밥 아 형 형이 가져다 먹어요. 이랬는데 아 나 하고 있잖아. 가져와. 해서 아 알았어요 하고 딱 갖고 왔는데 이미 김밥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해가 돼요. 아, 김밥을 가져다 달라고 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가져다 달라. 아~ 사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 형이 가져다 먹으면 되잖아요 하는데 네. 굳이 그걸 저한테 아~ 너가 가져와줘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한 손에 김밥을 들고 아~ 어? 나 먹고 있어 다시 갖다 놔? 이렇게 굉장히 와전되었습니다. 정확히 주원이 말투예요. 아니에요. 아, 이래서 우리 지성 씨가 아~ 너는 왜 애매하게 아~ 이렇게 보면서 노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꾸 저를 네. 안 달나게 해요. 어머 안 달나게 일단 제 사랑을 안 받아줘요. 와. 할 말 있으세요, 우리 주한 씨? 아, 일단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밥을 먹을 시간도 촉박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 수정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제가 피치 못하게 움직이면은 수정을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아,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지성아, 내가 저기 먹던 김밥이 있으니 좀 갖다 주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 형 싫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 빨리 갖다 줘, 나 이거 한이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걔가 이제 멀리 돌아서 갔는데 그 사이에 얘기를 먼저 들은 성혁이가 아~ 먼저 갖다 준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어가지고. 왜냐면 성혁이 귀가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걔 먼저 갖다 줘서 제가 오 땡큐 하고 먹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멀리 갖다 형 여기요 이렇게 줬는데 제가 오 나 본 거지. 오 이렇게 본 거죠. 자 여기서 네 받았어요 김밥을. 네 받았어. 그러면 어 지성아 나 이거 받았어 안 가져와도 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냥 그 길을 왔다갔다 하니까 네, 가져오니까 어? 응, 있어? 갖다 놔. 제가 쟤는 포인트는 갖다 놔예요. 네. 갖다 놔. 나 있어. 갖다 놔. 약간 갖다 이런 놔. 느낌? 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아 이 형은 왜 이리 나를 안달나게 하냐. 이게 무슨 안달이야? 되게 근데 안달나게 한다는 뜻 왜 이렇게 좋지? 아, 그 말이? 아, 사랑이 넘치네요. 갖고 싶은 남자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멤버들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은 했는데 우리 주한 씨랑 지성 씨는 없다고 모두 공개하고 깨끗한 사람이죠. 와, 네. 저희는 뭔가 다 공개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비밀이라기보다는 창선 씨가 말씀하십니다. 좀 구구절절한데 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해주세요. 연습할 때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하잖아요. 네. 모니터라고 제가 사실은 이제 주도하에 네. 이제 영상을 이렇게 틉니다. 네. 사실 가끔씩 제가 제가 틀리거나 저는 부분을 이렇게 빠르게 넘겨요. 이렇게 제가 우와 내가 살짝 이렇게 틀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보통 그 타이밍에 다른 우와. 친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안 보게. 여기 지성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지성 씨가 네, 약간 스킵을 제가 좀 이렇게 살짝 아니 주환 씨는 우와 이러면서 이러는데 지성 씨는 떨어지기 쳐다봤어요. 흔들림 없이. 최근 멤버들에게 서운했던 적 생겼어요. 지성 씨는 말을 잃었네요. 오케이. 서운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서운한 것보다 사실 저희는 고마운 게 더 많긴 해요. 왜냐면 이제 모니터를 워낙 이제 주도하에 하고 저희가 그거를 따라야 저희가 더 호흡이 더 잘 맞는 걸 저희 서로가 알다 보니까 사실은 창선이가 틀려도 창선인 이유가 있겠지 이런 것도 솔직히 없진 않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 맞아요. 서운한 거 있어요. 제가 항상 모니터하면 멤버들은 보니 것만 보고 가요. 아, 그치.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게 아니고. 맞아요. 아, 뭔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처음에 화면은 개인 거밖에 못 보게 돼요. 개인 맞아요, 거만 보고 맞아요. 내가 틀린 게 뭘까? 네, 맞아요. 내가 여기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네, 괜찮아요. 네. 네. 너무 잘 잡아주고 있어서. 맞아, 네. 맞아. 근데 본인이 틀린 것도 저희를 연습시키느라고. 아~ 맞아요. 본인도 같이 할게요. 네, 본인 네. 걸 못 챙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맞아요. 저도 보컬 디렉하고 그럴 때 그랬거든요. 아, 이래서 주환이를 좋아하나 보다 사람들이. 아, 스윗하네. 저를 안달나게 한다. 안달나게 하는 네. 이 마성의 매력. 밀당남이시군요. 밀당남. 안달나.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치찍이랑 당근을 지금 컨트롤을 너무 잘해요. 아, 네. 좋습니다. 매력적이시네요. 예. 웬일 업세트 토요일 2부 영스스쿨 오늘은 탄에 창선씨, 주환씨, 지성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엔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본다. 하얀 민들레가 보이고 빨간 무당벌레가 보인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Yeah,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요즘 덮밥 이슈. 밥밥밥밥 핵당해. 밥밥밥밥 핵 맛있어. 밥밥밥밥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피자로 마일리지 쌓아봤나? 피자 알볼로 퍼스트 클래스 회원에게는 최대 제주도 왕복 항공권까지 혜택도 제대로 알볼로.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남치킨 왜 맛있는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베즈랜드 빠른 고퀄 프린트. 베즈랜드 한정도 소량 인쇄. 베즈랜드 장비빨이 달라요. 베즈랜드 베즈랜드 인쇄 맛집 베즈랜드. 공부, 벽보, 선거 인쇄물도 베즈랜드.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웬디 영수 이제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수 스쿨은 입덕 신호탄 두두두 발사한 탄의 창선 씨, 주한 씨, 지성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탄 멤버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챕터 2 멤버 탐구 생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세 분이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질문들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고민했던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부분도 있고 굉장히 쉬웠던 부분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창선 씨. 네. 스마일리 페이스를 그려주셨네요. 맞아요. 네, 귀엽네요. 저는 또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별명이 이탄선. 네, 맞아요. 왜 별명이? 그거를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멤버들이 이탄산, 이탄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창선이가 아무래도 1집 때 퍼포먼스나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마이걸이라는 그 팬송의 안무를 직접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순수로 다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집도 잘 부탁한다고 2탄선. 2탄! 네, 2탄. 지금이 앨범 1탄이기 때문에 네. 잘 부탁해 이창선. 왜냐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이탄선이라는 거? 그 전혀 이미지? 몰랐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끼리 키득키득 얘기하고 이탄선 이러더라고요. 이랬구나. 잘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취미랑 특기가 수다랑 탁구래요. 네, 맞아요. 수다 떠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얘기 나누시는 걸. 네, 그래서 저랑 주환이가 얘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그만하자 해놓고 숙소 갔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고 진짜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죠. 팀에 대한 거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전부 요즘에는 이제 앨범이나 저희 멤버들에 관련된 게 가장 많은데 그 전에는 뭐 야생 돌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다양한 부분에 얘기를 했었죠. 이게 제가 언제 한번 그 숙소에 있다가 이현들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나갔다가 한 4시간인가? 들어왔는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가 똑같은 자리에서? 네. 그래서 와, 이 형들 진짜 대단하구나. 대단하다. 네. 4시간. 솔직히 약간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멤버들끼리 진짜 다 같이 오랜만에 모였을 때나 한 3, 4시간 떠들지 매일매일 보시는데도 대단합니다. 그 특기가 또 탁구시라고. 이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탁구 선수로 잠깐 와! 이제 라켓을 잡아놨기 때문에 와! 네. 우와! 저희 특기입니다. 요 멋있다. 탁구 선수. 탁구 좋습니다. MBTI는 ENFP고요. 네.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는 멤버들 개인기 만들기. 본인은요? 이게 저는 리더로서 멤버들 가장 먼저 챙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 개인기로 쓴 거예요? 네, 멤버들 개인기 만들기. 요즘 네 먼저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개인기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을 방패로서 잘하는 멤버가 있군요. 요즘 훈련시킵니다. 네, 제가 요즘 지성이를 좀 훈련시키고 있어요. 뭐라고요? 약간 뭐 준비됐나요? 이런 거 해봐 저런 거 해봐 시키는데. 네. 준비됐나요 지성씨? 예예.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그래요? 박사님. 브라운 박사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던져주는 거죠. 잘하시네. 잘하니까 이걸 또 시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릴 적 꿈은요 발명가 그리고 댄서.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다르긴 하다. 발명가와 댄서는 이게 제가 정말 꿈이다 라고 가졌던 게 사실 발명가였고. 왜요? 뭐 호기심이 되게 많으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되게 막 샘솟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이것저것 막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저런 거 만들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춤에 눈을 뜨게 돼서 네, 춤에 빠졌습니다. 멋있네. 좋습니다. 네,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는 짱짱맨. 아니 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었는데 제가 저걸 썼는데 지성이가 형 올드해요 라고. 왜요? 저 짱짱스러운 말도 되게 많이 하는데. 짱짱이 얼마나 좋은데요. 짱짱맨. 요새 이런 말 하면은 이게 요즘 MZ 세대랑은 좀 거리가 멀다. 그거 알려주세요. 짱짱맨 대신 짱짱스 이런 거 대신 쓸 수 있는 말. 약간 뭔가 최고다? 네. 약간 글쎄요. 그냥 일단 짱짱맨은 안 쓰는 것 같아서. 우와 맞아. 짱짱맨은 조금 좀 이제 좀 MZ보다는 한 조금 올라가지 않나. 저도 MZ 세대예요. 짱짱맨. 짱짱맨 저도 쓰는데 배워가네요. 네. 내가 생각하는 10년 뒤 나의 모습은 뭐야 본인이 말씀해 주실래요? 뭐라, 네. 뭐라 제 10년 뒤의 모습은 영스트리트 DJ 소개 안 될 거 아닐까. 야, 제가 10년, 20년은 꼭 할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21년 뒤에 야, 21년 뒤 정도면 네. 역시 야생돌이야. 여러분, 야. 창선이 말하는 것 좀 봐요. 진짜 야망이 네. 좋습니다. 읽기 싫었는데 아 읽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은 거 맞으시죠?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지금 아니요. 예. 네. 다음 우리 주환 씨 자기소개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이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네네 인상 깊어요. 오, 굉장히 잘 그렸어. 네, 잘 그렸어요. 되게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약간 섬뜩한 느낌도 있고. 예, 약간. 굉장히 약간 눈동자라도 조금 칠해주시지. 좀 자극적이게. 네. 네. 역시. 예, 사실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이 아니어서. 그래도. 근데 오늘은 좀 노력한 티가 나네요. 네, 최대한. 네, 제가 늘상 이제 진하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와서 진하게 최대한 진하게 그려봤습니다. 잘 그리셨네요. 맞아요. 다행이다. 맞아요. 혈액형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제가 네. 네, 미남형이요. 예! 잘생겼다. 예. 네. 네. 미남형. 제가 읽어 드릴 거 그랬네요. 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구나. 미남형이랑 전 것도 그렇지만 멤버들의 반응이 더 웃긴 것 같아요. 네, 정말 저 서운하려고 두 번째 서운하고 네. 창선이 형은 반응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네. 대답할 가치도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 웬만하면 받아주겠는데. 네. 아니었다. 네. 스케줄 없는 날 하는 일은 당일치기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아직 없었던 날이 없어서. 네, 저희가 이제 활동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직 한 달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네. 저희가 사실 얘기를 굉장히 치밀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활동 끝나고 만약에 하루라도 주어지면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걸 가시네요? 네, 네. 멤버 다 같이. 왜냐면 저희가 결성이 딱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연말 시상식 무대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앨범 준비, 지금은 앨범 이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만들 시간들을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만 뭔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근데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는 임주환 버전? 네. 뭐죠? 아까 그 소개할 때 네. 임주환 이거.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들려주세요. 궁금하다. 네, 두 번째는 임주환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임주환 이런 버전이 있어요. 아니,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노래하면 또 밴드 선배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하나 추천하는 라인이 하나 있나요? 제가요? 네. 갑자기요? 네, 안으로? 스리슬쩍 간단한 라인. 네. 임주환 이런 거 라인을 좀 더 추가를 해서 가능하시겠어요? 임주환 이거랑 임주환 어렵다 더 연습해서 다음에 이정도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요? R&B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Some people think 좋습니다. 근데 고치고 싶은 버릇은 멀티가 안 되는 것. 네. 공감가요. 네, 최근에 이제 팬싸를 한 지금 30차 정도 네. 하고 있는데 네. 저 아무래도 팬사인회를 하면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쵸, 짧고 또, 네. 그래서 사인을 하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또 포스트잇도 있으면 그것도 정답을 제가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이걸 맞아요. 동시에 못하겠더라고요. 네. 너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순서가 있잖아요. 또 팬싸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평소에도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분명히 저랑 같이 노래 그 곡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막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안 들어. 집중해가지고 다 끝내놓고. 그치. 이거 어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 그래? 하나 집중하면 이상한데? 여기 좀 이상한데? 아 여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일할 때 굉장히 열정하는 타입이라. 맞아. 저도 좀 멀티가 안 되는 타입이긴 한데 팬싸는 사인을 먼저 해놓고. 얘기를 들어요. 잠깐만요. 사인만 먼저 할게요. 사인하고 얘기를 듣고 좋네요. 얘기 다 듣고 잠시만요. 제가 멀티가 안 돼서 잠시만요 하고서 대답할 거 하고 쓰고 싶은 멘트를 써드립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왜냐면 두 개 다 하려고 하면은 더 안 돼서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맞아요. 사인을 먼저 왔을 때 오시는 그 움직이는 시간 있잖아요. 팬분들께서 그때 사인을 딱 하고 아~ 네. 말씀하시고 싶은 거 딱 말씀해 주세요 하고 아~ 딱 쓰는. 그럼 되겠네요. 주한이 형 네. 오늘 꿀팁. 그렇네요. 근데 편집할 때는 멀티를 하면 이거 집중해서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럴 맞아, 때는 맞아. 이 친구를 얘기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잠깐만 편집 잠깐 멈춰봐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한 네 대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내가 이걸 해결책이 없네요. 선배님 답을 주세요. 네네네네. 내 이름 앞에 붙었으면 수식어는 천재. 네, 네. 천재. 천재.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니 앞에는 미남형까지 써놓고. 네, 미남형 천재. 우리 주한 씨. 감사합니다. 네, 미남형 천재. 멀티만 조금 되시면 천재가 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고른 나의 입덕 포인트 세 가지. 목소리, 반전 성격, 그리고 네. 얼굴. 얼굴. 미남형이니까요. 네, 미남형 천재니까 네. 목소리 좋으시고 반전 성격은 어떤 게 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인상이 굉장히 차가울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맞아요. 얘기만 조금 나눠도 눈빛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좀 편하고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막 풀어지고 되게 막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매번 친해지신 모든 분들이 다 의외라고 하셨어가지고 MBTI가 INTP시네요. 네 맞아요. 근데 IN 친구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편한 사람들 앞에서는 E가 돼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그렇죠. 네. 완전 그래요. 네, 맞아요. 제가 I인데 편한 사람 앞에서 E거든요. 진짜 완전 이어서 맞아요. 공감이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10년 뒤 나의 모습은 정말 이 친구들 안 되겠네. 창선이와 함께 영스위트 더블 MC. 예. 네, 20년 기다리세요. 21년 뒤에. 21년. 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창선 씨와 주원 씨의 자기소개서 만나봤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트랙 탄의 My Girl 듣고 와서 우리 지성 씨의 자기소개서 네. 만나볼게요. 알겠습니다. 미칠 것 같아 I'm so crazy 겉은 멀쩡한데 대체 왜 그래 날 헷갈리게 I'm in love you 널 볼 때면 행복해 Hey I'm falling you 심장 터질 것 같아 I wanna be with you 자꾸만 보고 싶어 Hey I always you Anytime at all 너처럼 만든 내 마음을 이제 그만 받아줘 난 오직 너여야 해 네, 탄의 My Girl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Fix You 오! Part 1.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좋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좋습니다. 어, 열심히 해야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이번에 우리 지성 씨의 자기소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잘 그리셨어요? 아, 제가 또 그림 이제 잘 그려요. 한 그림 하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요. 아, 귀여워. 아닙니다. 네, 진짜 잘 그리시죠. 약간 레고처럼 그렸네요. 아, 레고요? 레고 같지 않아요? 오늘 약간 그 좀 캐릭터 느낌으로. 네, 캐릭터 같아서 맞아요.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어, 취미랑 특기는 나의 영상 보기. 이게 아. 특기라기보다는 이제 취미인데, 취미. 예. 아, 제가 좀 자기애가 좀 강해서. 아, 좋은 거죠. 약간의 애정 결핍도 있어서 제가 아. 사랑을 좀 받아야 돼서 아. 항상 이제 저의 영상을 보고, 저의 댓글을 보고, 아. 네. 또 저를 서치하고. 네. 심지어 본인이 잘 나온 건 굳이 저희한테 다 보내. 아, 이거 잘 나오지 않았어. 공유도 하고. 네. 공유까지. 왜 안 보냐고 옆에서 네. 빨리 보라고 다운도 받으라 하고.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주세요 반응을? 네? 반응 그냥 이렇게 한 3초 쳐다봅니다. 아 오곡을 네. 안 해주시는구나. 오곡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애정 결핍 요만큼 있던 게 요즘 좀 커지고 있거든요. 아,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멤버들을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제가 보면서 야 너 오늘 머리 너무 예쁘잖아. 아. 야, 너무 귀엽다. 너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네 근데 사실은 저희도 그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그것보다 더 원해요. 아, 늘 더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핸드폰을 하고 있다 그뭐 특징 그 있잖아요 그 드랍되는 거. 아, 핸드폰 하고 있으면 그게 와요. 아. 검색하고 있으면 자기 이제 애교하고 있다는 아. 뭐 짤이라든지 귀엽잖아 이렇게 와, 이런 것들 어 형 좀 멋있잖아 약간 아.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저희가 에이.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빠진 거 본인이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 우리 주한이요. 아. 왜 그래 저를 너무 안달나게. 아, 안달남. 안달남. 역시 미남형 천재이자 안달남. 미남형. 야,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곤란합니다. 왜요, 왜? 네. 자꾸 재준이도 그러거든요. 저희 아~ 멤버 중에 자꾸 어딜 가서 자꾸 주한형이 좋다고. 아, 그런데 소유욕을 불러 일으키는. 어머머머머. 네. 심지어 그 친구는 본인 스티커를 주한이 소지품에 막 붙여요. 어머머머머머. 내 생각하라고. 네, 막 붙이고 다녀요. 어머머머머.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아침에 샷 가면 제가 막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피곤하다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아, 본인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네. 원할 때만 이렇게 애정을 보여주고. 원할 때만 달라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어떻게 뭐 당기기도 하고? 어. 밀기도 한 거죠. 아 밀당을 한다. 이러니까 안 달리라는 겁니다. 밀당남이시구나. 매력남이시네요. 예. 또 팀 내 비공식 포지션은 텐션. 이제 제가 이제 팀에서 텐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형들이 좀 지치거나 텐션이 좀 낮아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또 막 이렇게 맞아요. 진짜 애교 진짜 엄청 많아요. 아 애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매일 연습할 때마다 지성이 때문에 맨날 웃어요. 네 진짜 아, 크게 웃죠. 에... 다행입니다. 아, 힘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치고 싶은 버릇은 변명. 변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말투예요. 방금 이 말투입니다. 방금 저 말투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네. 형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 형 그러니까 이게 어. 근데 요즘 약간 의식을 해서 지성아 여기 틀렸잖아 하면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죄송해요 바로 아, 인정을 하는 네. 아 요즘 좀 이제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라고 아. 말이 나오면 바로 죄송합니다를 네. 하는 그렇죠. 네 뭐 그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이런 분들 지금 그저 계시죠.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맞아요. 습관적으로 약간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는 얼마나 잘 쓰나 보자. 멋 그 자체. 와우. 이게 MZ 세대입니다. 좀 기네요. 여기 뭐 천재 주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 진짜 네.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세훈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영스 가족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도 말씀해주세요. 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아, 아닙니다. 되게 좀 재미있게 저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아. 네. 무슨 역량? 저의 아니에요. 네. 많이 마음껏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랩 한 소절도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쉽다. 랩 한 소절? 랩 제가 준비해 왔는데 네. 아 맞아 맞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자 5, 6, 7, 8 웬디의 Young Street 매력에 fall in Feel my rhythm 따라와 20 set of red velvet 그 안에 섞인 yeah T.A.N. 3 guys in the building Woo! Yeah 이거 내가 만들었을까 Feel my rhythm까지 넣어주시고 red velvet도 넣어주시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좀 급하게 준비해서 아니요 네. 급하게 준비해도 이 정도예요? 아 이게 좀 제가 아주 네. 우리 막내 랩 잘해요 yeah. Yeah.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해. 그럼 이번에 우리 주환 씨.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날이 오늘이 아닐까.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갑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오늘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탄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 1탄, 2탄, 3탄 뭐 쭉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수 청취자 여러분 제가 DJ가 되는 그날까지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활동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게 풍부를 던지면서 yes. 아 좋습니다. 다음에 2탄이 나오셔도 뭐 언제든지 또 영스트리트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영광이죠. 네.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희는 탄의 창선씨, 주한씨, 지성씨와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저는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제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제리로제 꾸덕꾸덕한 소스 제리베리 딜리셔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치킨 1562 골라 먹침 패트리스 찐빵 산삼 먹고 힘냈다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선양삼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000만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000만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먹다 남은 식빵이 많다면 오늘은 크로크 무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크로크 무슈는 햄, 치즈, 그리고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인 베샤멜 소스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베샤멜 소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크팬을 살짝 달궈 버터를 녹인 다음 밀가루를 넣고 볶아주세요. 밀가루가 어느 정도 꾸덕해지면 우유, 생크림,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빠르게 섞은 다음 불에서 내려 식히면 베샤멜 소스가 완성되는데요. 빵에 이 베샤멜 소스를 듬뿍 바른 다음 그 위에 햄, 치즈, 빵순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베샤멜 소스를 듬뿍 발라주고 모짜렐라 치즈를 가득 얹어준 다음 미니 오븐에 넣고 치즈가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지면 크로크 무슈가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바쁘게 지낸 그동안의 일상들, 다가올 설레는 일들, 저 완디가 완소들의 일상을 만나보고 선물도 쏩니다. 지금부터 함께해요. 완소로그. 완소들의 소중한 일상들 주말에 다 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람 무료고요. 그럼 우리 완소들이 보내준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3892님, 최근에 친구랑 같이 카페를 오픈했어요. 찾아와주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네요. 신메뉴 고민에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친구랑 같이 하니까 의지도 되고 더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너무 멋지다. 혼자가 아닌 친구랑 같이 카페를 오픈했다는 게 너무 멋지네요. 제가 브이로그 보는 분들 중에서도 카페를 아까 약간 승무원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카페를 오픈하신 분의 그걸 봤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직업도 딱 다른 직업을 도전을 하시고 신메뉴 개발도 막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맛있다고 해주고 이러니까 뭔가 제가 그 순간을 함께한 것처럼 마냥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무엇보다 친구랑 제가 공감을 되게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하니까 의지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892님 너무 축하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물을 뽑아봤는데요. 우리 3892님을 위한 선물은 어머 도넛 세트 보내드릴게요. 2809님, 봄이기도 하고 열심히 일한 저에게 선물도 줄 겸해서 인터넷 쇼핑했어요. 마침 제가 마음에 드는 옷들이 세일 중이어서 착한 가격에 옷을 세 벌이나 샀네요. 가끔 이런 행운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줘야죠. 이런 게 약간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무엇보다 딱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가 사고 싶었던 옷들이 심지어 세일이다. 야, 이거는 사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쁜 옷들 많이 입으시고 더더욱 화이팅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옷도 사셨는데 제가 선물을 좋은 선물로 더블 행복, 더블 행운처럼 우리 2809님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봄에 이런 옷을 입고 나들이 나가실 때 꼭 필요합니다. 손소독제 보내드릴게요. 박현정님, 제가 요즘 육아로 많이 지쳐있는데 웬일로 신랑이 제가 먹고 싶다고 한 초밥이랑 회덮밥을 사온 거예요. 하루 종일 밥도 안 하고 맛난 거 먹으니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하루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감동이다. 근데 진짜 육아를 하시는 분들 제가 안 해봤지만 육아를 하시는 그런 분들만 봐도 진짜 아침 일찍부터 잠들 때까지 또 새벽에까지도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또 사랑하는 남편분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다 주면 와, 힘이 갑자기 없었던 힘도 막 생기고 힐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현정님 육아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또 선물 뽑아보도록 할게요. 박현정님을 위한 선물은요. 아 이건 디저트로 드세요. 커피와 케이크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완소들의 일상 만나보는 완소로그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PH1 featuring 후디의 Lately 그리고 유키카의 Neon. 하지만 난 가끔 혼자 대화하곤 해야지 그 어색한 이 종합 Saying all my prayers through this chaos 괜찮은 척하는 게 맘 아픈 건 두 배야 있을 때 잘할 걸이란 말은 전부 cliché 좋았던 추억보다 지난 잔상을 남기고 가는 건 후회 몫은 내가 질 테니 편히 가도 돼 Make it easy for you baby yeah. Cause it's been hard for me lately Look 너와 함께 나눴던 대화 속에 감췄던 미묘한 나의 감정들 그 모든 걸 되감아서 I wish that I could just rewind it 솔직히 말할 걸 그랬지 그땐 보지 못한 blessings 대신 네가 남기고 간 lessons yeah. I can't do a thing right now I can't do a thing right now You messed me up real good singing lately I've been tripping up and acting crazy it's all because you left my life as faded all that we painted oh no waking up with an ache in my heart 내게 있어 아픔이 다가온대도 버틸만 했어 널 만나기 전에 익숙해진다는 게 이렇게도 너를 가두고 작아지게 만들 줄 몰랐던 나 모든 순간 한 곳을 보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PH1 featuring 후디의 Lately 그리고 유키카의 Neon. 완소들의 일상을 들어보고 선물도 드리는 완소로그로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볼게요. 정진호님, 바닥 청소 후에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이어폰을 낀 채 춤추고 있었는데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 옆집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우, 너무 민망해서 후다닥 들어왔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 민망하죠. 네네네네. 현관문을 살짝 열어둔 것도 아니고 활짝 열어뒀으니 약간 내가 춤추는 거 봐요 라고 보여주는 식으로 옆집 분께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춤이 아니고 노래. 이제 창문이 활짝 열려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노래에서 심취해서 노래를 막 부르다가, 근데 그거 아세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하면 내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몰라요. 음정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몰라요. 왜냐? 안 들리니까 잘하게 들리고 잘하게 느껴져가지고서. 그때 제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이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진호님을 위해 제가 선물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진호님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축하드립니다. 바나나 우유와 초콜릿 세트 보내드릴게요. 조선영님, 차를 폐차하고 요즘 뚜벅이로 걸어다니고 있어요. 매일 버스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나오느라 정신없었는데 뚜벅이 생활도 어느덧 6개월이 넘었네요. 버스 타면 보이는 풍경이 이제야 눈에 들어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가끔씩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가 있는데 버스 타면은 음악 들으면서 바깥에 구경하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우리 조선영님은 6개월이 됐다고는 하셨지만 초반에는 정신없어서 버스 타면은 주무시고 좀 졸다가 출근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행복한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주위에서 찾으면서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선영님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네, 버스에 또 사람들도 많고 하잖아요. 이런 건 수시 때때로 한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소독제 보내드릴게요. 이지숙님, 봄이 와서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4월에 씨앗을 심기 위해 텃밭에 퇴비 줍고 물 빠지는 고랑도 만들고 왔네요. 올해는 고구마, 생강, 상추, 대파를 심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아빠가 계셨던 곳에 거기에다가 약간 미니 텃밭을 해가지고 상추랑 고추랑 몇 가지를 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직접 키워서 내가 그거를 따서 먹고 하는 게 너무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저도 지금 집에 무화과 씨앗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텃밭가꾸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직 집에 있거든요. 잘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지숙님을 위한 선물은요, 바로 네, 축하드립니다. 커피와 케이크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장희진님, 남편과 남해 여행 다녀왔어요. 1박 예정이었는데 바다가 너무 예뻐서 2박하고 왔네요. 바다 바라보며 멍도 때리고 노을 지는 풍경도 보고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예쁜 손가방도 샀어요. 몸 피곤하지만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남해 여행 너무 재밌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바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다, 아마 지금 바다가 너무 예뻐서 2박하고 왔다는 거는 호텔이나 숙소가 바다가 조금 보이는 그런 오션뷰의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 바다 바라보면서 힐링을 마음껏 하시다가 오신 것 같고, 또 들른 카페에서 예쁜 손가락도 샀다고 하니까 예쁜 추억도 만들고 예쁜 선물도 건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행복을 선물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장희진님을 위한 선물은요, 좋네요, 몸보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home.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no.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Mm-hmm. And it's the only thing we take with us when we die. Mm-hmm. We keep this love in this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were never broken,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Just hold.